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베네수엘라 아라구아주 산티아고 마리뇨군 볼리바르 리사회에서 산티아고 마리뇨 훈장을 수여해드렸습니다. 태양절에 쯤하여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훈장을 수여해드리는 모임이 3월 3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아라구아주 산티아고 마리뇨군 볼리바르 리사회 위원장, 각계 인사들과 군중들,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송원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결정서가 낭독된 다음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수여해드리는 훈장과 증서를 리사회 위원장이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